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에 즈음하여 제중조선인 정윤합회가 경축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최운복 제중조선인 정윤합회 의장을 비롯한 정윤합회 일꾼들과 산하조직 대표들, 제중조선경제인연합회, 제중조선인청년연합회 성원들, 심양시에 살고 있는 조선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나라 총영사와 총영사관 일꾼들,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사 성원들이 행사들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노전사 강연단 단장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과 련영성 심양시의 인사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15일 광명성절 경축 제중조선인 청년합회의 중앙보고대회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장관 기간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 길로 현명하게 용도하시오.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칭송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영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가슴 뜨거운 화폭을 수록한 우리나라 용화를 감상했습니다. 이어 광명성절 경축 예술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14일 광명성절 경축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제중조선인 청년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과 해외교포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